동화 한국어 버전 가난한 구두장이 아주 먼 옛날 아라자라는 마을에 브람이라는 가난한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브람은 많은 돈을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온종일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했지만 언제나처럼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브람이 낡은 신발들을 고치고 있던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 남자는 트렌치코트에 모자를 쓴 키가 크고 신비로운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제 신발에 광을 좀 내었으면 합니다. 비록 돈은 한 푼도 없지만 지금 당장 아주 중요한 곳에 참석해야 하거든요. 구두장이는 망설였어요. 온종일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어요. 안 될 거 있나요? 제가 도와드리죠. 그럼 의자에 앉으시고 발을 이리로 올려보세요. 남자가 자리에 앉자 브람은 그의 신발을 완벽히 닦아주었어요. 그의 구두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 고여있는 반짝이는 물과 같았죠. 다 되었습니다. 오호, 정말 잘 닦아주셨네요. 당신이 베풀어주신 선행에 큰 보답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사실 저는 마법사입니다. 저 숲속 끝에 있는 오두막에 살고 있죠. 오늘 세나리에 온 아주 중요한 마법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신께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마법사가 손가락을 튕기자 연기가 눈앞을 가리더니 갑자기 한 마리의 염소가 구두장이 앞에 나타났어요. 브람은 깜짝 놀랐죠. 이건 마법의 염소예요. 당신은 그저 염소에게 염소야 어서 몸을 흔들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렴이라고 말하고 잠시 후 나타날 금화 한 뭉치를 받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마법사는 저 멀리 사라졌어요. 당장 시도해봐야겠어. 염소야, 어서 몸을 흔들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렴. 염소는 곧장 자신의 몸을 흔들어 금화를 잔뜩 떨어뜨렸어요. 구두장이는 깜짝 놀랐죠. 앞서서 그 남자가 한 말이 진짜였잖아. 어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브람은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기쁜 마음으로 염소를 어깨에 들쳐메고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잉그리드 고모의 집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녀는 염소를 메고 지나가는 브람을 보고는 그를 불러세웠죠. 이봐, 브람! 잠깐 우리 집에 들리지 않겠니? 하지만 브람은 고모의 집에 들르기보다는 빨리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이 마법의 염소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죠. 염소를 메고 가려니까 목도 좀 많이 마르고 힘들었어요. 딱 차 한 잔만 마시고 바로 집으로 가볼게요. 결국 고모의 집에 들른 브람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고모에게 염소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염소야, 어서 몸을 흔들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렴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브람은 자리에 앉아서 고모가 가져다 줄 차를 기다렸어요. 고모는 왜 브람이 그런 말을 염소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궁금해졌죠. 염소가 묶여있던 부엌에 들어간 고모는 염소에게 다가가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말았어요. 염소야, 어서 몸을 흔들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렴. 말이 끝나자마자 염소는 몸을 흔들더니 그 말을 잔뜩 떨어뜨렸죠. 이럴 수가. 이 염소는 딱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브람을 속여야겠어. 잉그리드는 브람에게 줄 차에 약초를 섞어 그에게 건네주었어요. 차를 마신 브람은 곧장 잠들어버렸죠. 고모는 브람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마법의 염소를 자신의 평범한 염소와 바꿔치기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브람은 다시 염소를 들쳐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한 브람은 아내에게 금화가 된 주머니를 건네주었죠. 여기요. 당신이 오늘 맛있는 식사를 차릴 수 있게 금화를 잔뜩 가져왔어요. 브람의 아내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금화들을 어떻게 벌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곧장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브람은 금화를 좀 더 얻기 위해 염소를 향해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로 했죠. 그는 마법사가 알려준 대로 주문을 읊었지만 염소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거참 이상하네. 이번에는 왜 안 되는 거지? 브람은 주문을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죠. 염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우선 지금 남은 금화로 최대한 지내보다가 돈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쯤에 그 마법사를 다시 한번 찾으러 가봐야겠어. 그 후로 며칠 뒤 아내가 남아있던 그 말을 다 썼다며 브람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그는 마법사를 찾으러 떠났어요. 머지않아 그는 마법사의 오두막을 찾아냈죠.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연민을 느낀 마법사는 구두장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마법의 옷을 드릴게요. 옷을 팔에 걸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 마법의 옷아, 널 마음껏 펼쳐 내게 잔치를 열어다오. 그러면 당신의 눈앞에 수많은 음식과 음료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탁자가 나타날 거예요. 브람은 마법사의 얘기를 듣고는 아주 기뻐했어요. 그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집으로 돌아왔죠. 숲속을 벗어나 집으로 걸어가던 브람은 고모가 살고 있는 집에 다다르자 마법의 옷을 이용해 고모에게도 음식을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저번에 차를 내어주며 저를 대접해 주셨던 일이 떠올라 이번에는 제가 보답 삼아 고모께 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착하기도 해라. 어서 들어오렴.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브람은 마법의 옷을 팔에 걸치고 이렇게 말했죠. 오 마법의 옷아, 널 마음껏 펼쳐 내게 잔치를 열어다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눈앞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탁자가 나타났어요. 잉그리드 고모는 깜짝 놀랐어요. 브람이 좋은 일을 베풀었지만 그녀는 음식에 약초를 섞어 구두장이를 다시 한번 속이기로 결심했죠. 그들은 탁자에 앉아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먹었어요. 머지않아 구두장이는 약 기운에 잠들어 버렸고 그 사이 잉그리드 고모는 그가 알아채지 못하게 다시 한번 그의 마법 옷을 평범한 옷으로 바꿔치기 해놓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브람은 마법의 옷을 팔에 걸치고 또 한 번 주문을 외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주문이 들지 않았고 구두장이는 방 안에 덩그러니 허수아비처럼 서 있을 뿐이었죠. 브람을 보고 있던 아내는 가난이 남편을 미치게 한 거라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이럴 순 없어. 아무래도 고모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해. 브람은 서둘러 마법사의 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는 마법사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설명한 뒤 자신을 다시 한번 도와달라 부탁했죠. 역시나 동정심이 많은 마법사는 부탁을 들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 이 마법의 깃털을 가져가세요. 돌아가는 길에 고모의 집에 들러서 이 깃털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있는 모든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외치세요. 오 마법의 깃털아, 내 소원을 들어다오. 그 즉시 깃털은 죽을 때까지 그녀를 계속 간지를 필 겁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간지럼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법의 깃털아, 내 소원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브람은 마법사에게 또 한 번 감사를 표하며 잉그리드 고모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는 여느 때와 같이 고모의 집에 들러 마법의 깃털에 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함정에 빠져든 고모는 브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법의 주문을 읊었죠. 마법의 깃털아, 내 소원을 들어다오. 그 즉시 깃털은 공중에 뜨더니 이내 고모를 간지럽히기 시작했어요. 잉그리드 고모는 낄낄대며 웃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얘기했죠. 그만해! 제발 멈춰! 더 이상 못 참아! 너무 간지러워! 한 가지 약속을 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게 뭐든 약속할게! 뭐든지 해줄게! 그래 좋아요. 정당히 제 수여인 것을 모두 돌려주시고 마법의 염소와 마법의 옷도 당장 돌려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래 둘 다 부엌에 있어. 그렇게 브람은 부엌으로 달려가 마법의 옷을 손에 들고 염소를 어깨에 들쳐매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나와 이렇게 말했죠. 마법의 깃털아, 내 소원은 이루어졌다. 그러자 마법의 깃털은 브람의 주변을 빙빙 돌더니 그를 자신의 집으로 순간이동시켜 주었어요. 집에 도착한 그는 아내에게 마법의 염소와 옷을 보여주었죠. 이를 본 아내는 매우 기뻐하며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마주앉아 성대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마법의 염소와 옷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관해 논의했죠. 그들은 일부 그 말을 이용해 구두장이 사업을 확장했고 대부분의 교만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고모 잉그리드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직까지도 종종 마법의 깃털이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돌며 가난한 주민들을 도우며 살도록 감시하고 있답니다.